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최근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따스통신, 리아 노부스치통신, 신문 꼼소몰스카야 브라우다, 즈베즈다 텔레비전 방송, 에호 모스크비 방송, 인터넷 통신 가제따루, 라오스 통신, 일본의 교도 통신, 지지 통신, 도쿄 신동, 아사히 신동, NHK 방송, 도이칠란드 반대위원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과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을 비롯한 웬남, 몽골, 인디아, 방글라데슈, 싱가포르, 베네수엘라 등 여러 나라와 지역의 주요 출판 보도물들이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영쪽 조선인민군 장근 85돌경 축 조선인민군 군종 합동 타격 시비를 보신 소식을 광범위 전했습니다. 한편 도이칠란드 반대위원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은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4월 22일 대천 돼지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네팔신문 아르판과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 네팔조선친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이 소식과 함께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를 모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5돌경 축 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시위가 성대에 거행된 소식을 실었습니다. 출판 보도물들은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사진 문헌들을 모셨습니다.